에서 떨어진 작은 잎새 하나,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내가 잎새라 해도 존나. 지는 노래 부른다,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. 지는 노래 부른다, 그 옛날의 사랑.